봐도 돼 나요 당신의 마음을 흘러가는 구름은 아니겠지요 믿어도 돼 나요 당신의 눈동자 그림 속의 태양은 아니겠지요 사랑은 난 그 말 너무 정다워 영원히 잊지를 못해 철없이 믿어버린 당신의 그 입술 떨어지는 앵두는 아니겠지요 아니겠지요